보고 웃으면 아무렇지 않긴 힘들어. 다 마신 커피도 벌써 몇 잔쯤인데 baby 몽롱하니 어머니 어머네. 아마 친구가 봤다면 욕했을걸. 이런 모습과 말들에 나 간지러워. 언니 앞에만 서면 언제 그랬냔 듯이 널 불공평해. 이기적인 거리 그만해. 너의 눈 너의 코 너의 입은 바로바로 바로 계속 예쁠까. 넌 불공평해. 거기까지만해. 오, 넌 위험해 위험해. 천천히 엄마야 혹시 알고 있다면 장난치지 말아줘. 걸, 이런 모습과 맘들에 oh, no. 너무 급하단 걸 나도 잘 알고 있지. But you make me say it. 넌 불공평해. 이기적인 거니 그만해. 너의 눈 너의 코 너의 입은 봐도 봐도 계속 예쁠 거니. 넌 불공평해. 거기까지만 해. Oh, 넌 위험해 위험해. 천천히 엄마야 내가 왜 이러는 확실한 이유 대신 떨림들이 말해주는 것 같아. 딴 거 중요치 않아. 그새 다시 내게 전화 꺼내. 진짜 이상한 거 아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들어봐. I know.